살 내리고 따뜻한 바람 우릴 감싸고 이렇게 좋은 날 둘이 걸으니 내 가슴은 미친 듯 뛰는데 넌 자꾸만 이상한 소리만 어린 날처럼 엉뚱한 질문만 온 세상 사람 다 아는 내 맘을 바보야 널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괜찮아 바보야 계속 가슴이 뛰는걸 심장이 꿈 자꾸 꿈 넌 왜 몰라 얼굴은 더 빨개 만지고 내 가슴은 더 타들어가고 고백한다는 상상만 해도 내 입술은 더 말라가는데 너무 자꾸만 이상한 소리만 내 맘 모르고 엉뚱한 얘기만 내 진짜 짝인 나 여기 있는데 답답하게 왜 모르는데 널 사랑하고 있어 바보야 널 사랑한단 말야 바보야